마스크로 소화가 안 되는 가식적인 가식거리 동경에 대한 내 흐려진 가식거리 이곳은 마치 대무드더치 된 내 모습이 겁이 나버렸어 말보단 행동으로 우는 때 신기원을 향해 서의 정적을 깨 새로이 태어남의 두려움을 덜을 때 그때 비로소 가시적인 변화 가능해 가시적인 변화 가능해 yeah. Can't nobody tell me 널 내 앞길을 부정한 입들 나는 송세월 보낸 적 없기에 미래 여전히 아름다운 picture I don't give a damn about what you gotta say 다시 당당하게 출발 선 내 폼 잡고 get ready say go 부딪혀봐도 모든 장애 리겠네 yeah. 거짓에